젊어서 한때라면 고생을 사자. 부모님 쓰라 떠난 이 못난 자식 눈 보라 지는 길이 끝이 없어도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설 때가 나그네 길 인생길 피가 뛰는데 무슨 일 못할 소냐 못 일을 서냐 하늘이 뜨어져도 솟아날 때가 나그네 길 인생